각종의 인형을 만드는 김영희 씨. 먼 독일에 살면서 고향 생각이 날 때 민들레잎을 뜯어다가 쌈을 해먹었다고 합니다. 바닷가에서 나고 자란 어떤 친구는요, 서울 생활이 가장 힘든 순간 중에 하나가 싱싱한 물미역쌈이 먹고 싶었을 때였다고 합니다.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각으로 찾아오는 그리움, 감상, 참 즐겨요. 기억 속에 잠자던 맛과 향기들, 가장 기승을 부리는 때가 바로 요즘 같은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봄나물, 푸성기쌈들이 눈물을 핑 돌게 하는 그런 계절. 소박한 푸른 푸성기에다가 하얀 밥을 곱게 싸서 꼭꼭 씹어서 삼키고 나면 이런저런 일로 무거운 기분들 잠시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A girl went back to Napoli because she missed the scenery. The native dances and the charming songs. But wait a minute, something's wrong. 네, FM 영화음악 오늘 첫 곡, 영화의 마지막에 서로 의견을 달리하던 형제가 잔치를 부르고 화려한 음식 앞에서 서로가 화해하게 되는 영화 빅나이트 중에서 음악을 골랐습니다. 로즈메리 클루니의 만보 이탈리아노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는데요. 정말 가끔 사는 게 무기력하고 힘들고 모든 일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밥 한 그릇 똑딱 잘 먹어치우면 혹은 누군가가 손을 잡고서는 끌고 가서 식사를 사주고서는 등을 탁탁 두드려줄 때 그때 괜히 힘이 솟아오르죠. 그게요, 참 우스운데 밥 한 그릇이 주는 그 묘한 힘은 참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김현주 씨,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김현주 씨 비슷한 경험하신 것 같아요. 요즘 부쩍 사람이 사람으로서 산다는 것에 대한 생각으로 가슴이 답답해졌다고요. 그래서 절에 다녀왔다고 하셨어요. 아, 정말로 좋았습니다. 노수님들의 편안한 얼굴과 맑디 맑은 풍경 소리, 불경 외는 소리들. 식성이 좋지도 않은데 절에서 주는 밥은 몇 가지 없는 반찬인데도 아주 맛나게 먹고 또 괜히 남겨서는 안 될 것 같아서 한 그릇 다 비우지 못한, 보통 때는 한 그릇 다 비우지 못했는데도 이번에는 아주 맛나게 싹싹 다 먹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올려다본 하늘과 처마 끝에 알록달록 단청 무늬들 보면서 희망을 다짐하고 돌아섰다고 하셨습니다. 김현주 씨 힘을 얻으셨다고 하셨는데 정말 이 밥 한 그릇이 주는 힘, 물론 김현주 씨는 단순히 그 밥이 아니었겠지만 가끔씩은 힘든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맑은 사람들의 얼굴 그리고 맑은 풍경 봤을 때 괜히 내가 뭐 때문에 힘들었었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럴 때가 많아요. 자, FM 영화음악 여러분의 사연 보내주실 주소 알려드릴게요. 우편번호가 150에 600번이고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우체국 43819호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으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또 인터넷 사연은 www.imbc.com 라디오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이 아니라 거의 게시판으로 그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번 주에 저희가 보내드리는 여러분을 위한 선물은 원어뮤직에서 제공하는 스쿨 오브 락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또 청취자 초대 시사회도 있는데 3월 12일 금요일 저녁 8시 50분에 스카라 극장에서 여성판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평을 받고 있는 줄리아 로버츠 주연의 모나리자 스마일 시사회가 있습니다. 아유, 왜 이렇게 기침이 잘 안 나는지 모르겠어. 감기가 정말 오랫동안 떨어지지 않고 제 몸에 붙어 있는데 사실 얼마 전에 울산 남구 신정일동에 김상민 씨가 몸이 아주 아픕니다. 감기가 떨어지지 않아요. 라는 사연을 읽고 나서 당시 좀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김상민 씨가 군대에 가잖아요. 곧 군대에 갈 사람이 이렇게 몸이 아파서 어떻게 하나 했는데 바로 이 사연이 올라왔네요. FM 영화음악을 알게 되고 5개월간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방송을 들었는데 또 거의 빠짐없이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글을 마지막으로 작별을 합니다. 너무너무 아쉽고 슬프고 많이 그리울 것 같아요. 늦은 밤 조용히 귓가에 속삭여주던 목소리가 또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묻어나 있는 이 장소가 참 그리울 것 같다고 하셨는데 김상민 씨 말씀하신 것처럼 잘 다녀오세요. 먼 훗날 제대했을 때 그때 또 그리운 분들과 다시 만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참 아쉽네요. 그 마지막 신청곡 신청하신 곡 들려드릴게요.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셨지만 들려드려야죠. 인생은 아름다워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중에서 라비타 에벨라 예 들으세요. 줄 알았는데요. 물고기 얘기가 아니라서. 놀라워요, 되게. 상상력을 더 자극시키고 스토리가 너무 잘 어울려 맞고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영상도 굉장히 아름다웠고 그 팀버튼이랑 감독이 정말 상상력이 뛰어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냥 좀 밋밋하고 그러니까 굴곡이 기적 없다고 해야 되나요? 되게 삭막하잖아요, 다들. 근데 좀 어떻게 보면 여유를 주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생각하게 하고. 끝에 이제 아버지가 어떤 기분으로 자기한테 그런 거짓말을 섞어서 얘기를 했는지 이해하잖아요. 영화를 보고 나서요. 아버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고편보다 재미있을까? 네. 필름 2.0의 편집장 이지은 기자와 함께 개봉하는 영화들 미리 보는 순서인데요. 시사회장에서 청취자들의 영화 감상 평을 먼저 들어왔습니다. 자, 이지은 편집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빅피쉬가 개봉을 하죠? 예. 네. 아, 빅피쉬, 말 그대로 이제 거대한 물고기. 네. 무슨 낚시 영화냐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랬지만 우리말에도 뭐 큰 물고기를 낚으려면 바다로 나가라라는 말이 있듯이 이 그런 말 뜻을 그대로 담고 있는 제목이에요. 네. 어떤 한 남자가 자기 자신이 커다란 물고기가 되기 위해서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행길에 나서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작품은 그 사실 감독의 이름을 빼놓고는 절대로 말할 수가 없는 작품입니다. 그럼요. 아, 팀 버튼이라고 하는. 네. 국내에는 정말 뭐, 가위손이니, 뭐, 배트맨, 비틀주스, 뭐, 유령수 뭐, 최근 혹성 탈출, 또 슬리피 할로우, 아, 뭐, 정말. 에드우드. 그렇죠. 빼놓을 수 없는 걸작들이 너무 많은 감독이고. 네. 뭐, 가위손 같은 영화들 나왔을 때, 그 어떤 파스텔 톤의 인공적인 마을 어떤 디자인을 가지고, 포스트 모던 영화 미학 얘기를 우리가 끄집어 내기도 했었고요. 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 얘기거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할리우드에서 스튜디오 시스템 내에서 영화를 만드는 사람 중에 가장 자신의 독창성을 유지하고 있는 감독이면서 또 그 자신이 애니메이터 출신이라 또 영화 미술적인 부분에 상당한 어떤 그 재능을 보이고 있고요. 또 아까 청취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전 세계에서 영화를 만드는 감독 중에 이 사람만큼 상상력을 자유롭게 만개시키는 사람도 좀 드물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나 최근에 혹성 탈출이 조금 평이 좋지 않았어요. 팀 버튼만의 고유한 색깔이 좀 없어졌다라는 좀 그런 어떤 의기소침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일종의 이제 딛고 나온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그 평가부터 말씀 뭐 언론의 찬이 이어진 영화고요. 팀 버튼이 그동안 만들었던 모든 영화들 속에 팀 버튼만의 요소들이 총망라 집대성되어 있으며 과거에 그것이 어떤 어린아이의 또 악동적인 치기 속에 있었다면 이 작품은 그런 모든 요소들의 어른된 성숙함, 삶의 네. 통찰력까지 결부된 팀 버튼의 상상력이다라고 정말 더 이상의 극찬이 없을 정도의 그런 영화고요. 네. 저도 뭐 너무너무 재밌고 감동적으로 본 그런 작품입니다. 최근에 팀 버튼의 행보에 조금 실망하셨던 팬들이라면 다시 그에게 열광적인 지지를 보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영화 같은데 줄거리를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간단하게 이 작품은 대니얼 월러스라는 원작자의 동명인 빅피쉬를 영화화했고요. 에드워드 블룸이라는 남자가 주인공입니다. 이 남자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행길에 나서고요. 그 여행길의 이야기들이 영화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데 네. 그것을 이제 후에 자신의 아들에게 들려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여행길에는 뭐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은행 강도도 뭐 나오고요. 뭐 또 서커스단도 만나고 좀 또 약간 뭐 키가 큰 사람, 또 조금 이상한 사람들 이런 약간 그 비현실적인 존재들과의 여정길이 나오고요. 또 중간에 한국 전쟁에도 참전을 네. 하고 말하자면 좀 굉장히 거짓말 같은 이야기들이 쭉 이렇게 늘어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예. 처음에 아들이 믿지 않다가 점점점 아버지의 이야기에 감화되어 가고 아버지의 삶을 아들이 이제 들여다보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죠. 네. 이 작품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팀 버튼의 어떤 점들이 결집되어 있냐면 뭐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걸 다 말씀드리긴 좀 힘들고요. 일단 그 상상력이라는 측면에서 팀 버튼 영화는 기본적으로 어떤 대단한 상상력들을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력들이 대개는 현실적이지 않은 것들을 불러들이고 있는데요. 그 배트맨에 등장하는 뭐 여러 캐릭터들 말할 것도 없고요. 가위손 또 어떤 전설과 신화 속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뭐 슬리피 할로우 같은 작품들 또 유령이나 초현실계의 이야기를 다루는 뭐 비틀주스나 이런 작품 모든 것들이 팀 버튼은 늘 뭐랄까 이 현실에서 우리가 꿈꾸지 못하는 것들을 자기만의 그 어떤 폐쇄적인 세계 속으로 불러들여서 한바탕의 어떤 축제를 만드는 그런 감독이죠. 네. 그런 상상력들이 과거에는 어떤 아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전부 다 그 애들 이야기라고 우리가 팀 버튼 그렇죠. 영화들을 이렇게 불러왔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이제는 너무나 나이가 들고 인생의 어떤 모든 노정을 겪은 한 남자가 한 네. 아버지가 들려주는 상상력으로 이렇게 치환이 되고 있는데요. 그 상상력이라고 하는 게 말이죠. 이 영화에서 참 놀라운 것이 이것이 과연 허구인지 진짜인지가 구분이 안 간다는 네. 거죠. 구분이 안 가는 동시에 조금 좀 듣고 있다 보면은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하게 돼요. 맞아요. 예. 그래서 과거의 팀 버튼 영화들이 현실과는 좀 유리된 동화 속의 판타지 세계에 안에서 안주하고 즐기는 것을 기조로 삼았다면 이 영화는 우리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비현실적이라고 느끼는 어떤 요소들이 실은 다 모아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팀 버튼 영화의 또 하나의 골격인 어떤 모험담이 이 상상력과 함께 존재하는데요. 네. 그 모험담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겪는 전쟁, 강도, 뭐 서커스단 등등의 이야기들인데요. 거의 마녀, 유령의 그렇죠? 마을. 이런 것들이요. 네.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그 우리가 흔히 전설이나 신화 속에 나오는 어떤 전형적인 아이콘들이에요. 네. 그런 식의 로드무비들이 종종 그 불러들이고 있는 설정들인데 네. 원작자인 데니어 월러스는 어쩌면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네. 해요. 어쩌면 우리가 사는 모습이 서커스 같고 또 어떤 전쟁 같고 또 그런 마녀나 뭐 늑대 인간 이런 사람들이 둘러보면 내 친구가 그럴 수 있고 네. 그렇다는 얘기죠. 네. 즉 신화적인 이야기들이라고 하는 것이 저 멀리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인간들 삶의 본질들 그 결들을 하나하나 이야기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에드워드 블룸이 엮어내는 그 여정길은 결국은 우리들의 가장 평범한 삶이라는 것을 작가도 말하고 있고 팀 버튼 역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 원래 팀 버튼의 예전 작품들은 그리고 좀 약간 기괴하고 좀 어둡고 전체적으로 약간 악취미를 느낄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영화는 조금은 다르죠. 예, 조금 다릅니다. 역시 그 어떤 인공적인 미술 같은 것들은 여전해요. 그 뭐 네. 예컨대 그 저기 슬리피 할로우 같은 데서 보여지는 그 고딕 양식에 대한 팀 버튼의 취향 같은 것들도 네. 이 영화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제 아무래도 그 길 떠나는 아버지의 이야기와 세상 속으로 나간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미지들도 많이 있고요. 또 이것들이 그 뭐랄까요? 각각의 요소들이 제각각 튀면서 존재한다라기보다 이것이 커다란 어떤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좀 모아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것이 그게 놀라워요. 네,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가 자신의 상상력을 네. 삶을 향해 방향을 돌렸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전의 상상력은 마음속에서 네. 그냥 이제 장난치듯이 뛰어놀았다면 네. 이제 그것으로 삶을 보고 세상을 보기 시작하자 그 미학도 아주 세련되게 다듬어지고 있구나. 그 미학도 자연과 어우러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예, 그렇다면 이제 제목을 한번 여쭤보죠. 빅피쉬 무엇이고 누구인가요? 예, 빅피쉬라고 하는 것은 이 영화에서 그 굉장히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아버지가 이제 그 거대한 물고기를 이제 낚기도 하는데 네. 그 물고기이기도 하면서 그 네. 물고기를 통해서 들여다본 자기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고 네. 그것이 결국은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반신반의하다가 동화되는 아들의 모습이기도 하며 네. 그것이 결국은 팀 버튼이 이 영화를 통해서 바라보려고 하는 세상인데 네. 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아버지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회고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이 영화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작가 데니 올러스가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한 남자로 인정하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의 그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좀 위압적이고 좀 어떤 그 가족 서열상에 있어서 아들을 억압하는 그런 존재였다면 그 남자라고 하는 것으로 갈 때는 아들이 자신과 똑같은 어떤 하나의 인격체로 하나의 네. 사람으로 그가 본받아야 할 대상으로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재밌는 사실은 팀 버튼이 이 영화를 찍을 당시에 그 애인인 헬레나 보넴 카터가 예. 팀 버튼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죠. 네. 이제 아버지가 됐죠. 네. 이것을 네. 이 영화를 찍기 바로 직전에 팀 버튼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도 하죠. 네. 네. 이런 어떤 팀 버튼의 실제 상황들이 네. 아마 이 영화에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요. 정말로 팀 버튼은 그 어떤 그 단독으로 존재하는 개인들이나 이런 이야기들보다는 실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통해서 뭐랄까요 정말로 삶의 한 국면을 그 스스로 넘어선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이 영화에서 많이 느껴집니다. 네, 자 백풀 씨는 음악도 아주 좋았는데요. 예. 데니 어프만 그 팀 버튼과의 단짝이죠. 그가 영화 음악을 맡았습니다. 올드 팝들을 이전에는 좀 들려드렸는데 오늘은 그 데니 어프만의 스코어를 들려드릴게요. 센저러스 테마입니다.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 빅피쉬 데니 어프만의 영화 음악 센저러스 테마 들어봤습니다. 네, 예고편보다 재미있을까? 필름 2.0의 편집장 이진 기자와 함께 꼭 볼만한 영화 혹은 굉장히 그 화제를 모았던 영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 중에 또 그런 영화가 있죠? 예, 그 또 네. 뜨거운 감자가 하나 있죠. 네, 김기덕 감독의 열 번째 영화인 사마리아입니다. 네. 상도 받았어요. 예, 상도 받았죠. 이 작품은 뭐 영화 안팎으로 얘기거리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그 54회 베를린 네. 국제영화제에서 은곰상에 해당하는 이제 감독상을 받았는데요. 베를린에서부터 그 좀 재미가 있었나 봐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 시사회를 하는데 반수 이상이 뭐 자리를 떴다고 해요, 중간에. 그만큼 보기에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수상하기 전에 한 인터뷰에서 김기덕 감독은 자신이 영화제를 다니는 목적은 수상을 하기 위함이 아니고, 상을 받는 순간, 그 영화는 스탠다드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네. 감독의 창의력을 제한하게 될 것이다. 네, 만일 맞죠. 내가 이 영화제에서 상을 받게 된다면 그것이 나에게는 최악의 순간이 될 것이다 라고 네. 당당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상을 받았습니다. 네. 서울에 와서 기자회견을 할 때 많은 기자들이 물어봤죠. 그때 그 인터뷰를 해놓고 상을 받았는데 기분이 어떠냐라고 물어봤을 때 조금 해프닝 같은 대답이 있었어요. 이덕 감독 왈 자기가 그렇게 언급한 상은 금곰상을 얘기한 것이었다. 감독상은 괜찮다.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좀 이제 약간은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해프닝 같은 것이 있기도 했었고요. 또 서울에서 서울 기자들 대상으로 시사회했을 때도 반응이 굉장히 엇갈렸어요. 네. 역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자리를 떴고요. 남은 사람들 중에 반은 조금 비아냥거리는 의미에서 폭소를 보냈고 나머지 반은 또 나름대로 김기덕 영화의 어떤 색깔들이 있다라고 또 좋게 봐주시고 그랬습니다. 예, 어떤 영화인가요? 내용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주인공은 이른바 원조교제,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공식 명칭으로는 청소년 성매매라는 표현을 쓰죠. 네. 예, 그것을 하고 있는 두 여고생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한 명의 여고생이고 그 한 명의 여고생의 친구가 스케줄을 관리해줘요. 전화해주고 네. 약속 잡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다가 그 이 성매매를 하는 친구인 그 재영이라는 친구가 우연히 경찰 단속을 피하려다가 사고로 죽게 돼요. 죽게 되자 이 남은 친구인 여진이 너무 그것이 안타깝고 그동안 이제 이 친구는 재영이를 좋아했어요. 좀 동성애적인 코드가 있습니다. 네. 그것이 되게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재영이 성매매를 하면서 받은 돈을 남자들에게 돌려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자신의 수첩에 적힌 연락처를 다 찾아서 그 재영이 만났던 남자들을 다시 만나서 성관계를 갖고 돈을 돌려줍니다. 말하자면 역 원조 교제를 하는 어떤 그런 식이 되겠죠. 네. 이런 광경을 우연히 여진의 아버지가 목격을 해요. 여진의 네. 아버지는 경찰인데요. 당황하고 충격스럽죠. 엄마 없이 혼자 키우고 있는데 이 여진의 아버지가 여진이 만나는 남자들을 또 쫓아다니면서 살인도 저지르고 또 어떤 자살도 유발시키고 뭐 이런 장면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바수밀다라는 챕터는 재영의 이야기고요. 두 번째 사마리아라는 챕터가 여진의 이야기고 세 번째 소나타라는 챕터가 그 방황하는 아버지의 이야기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우선 제가 호오 양쪽을 다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게 보신 분들은 이 영화가 여전히 김기덕의 색깔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김기덕의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매번 사회적인 약자들의 이야기와 그 약자들로 인해서 구원되고 정화되는 삶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이 작품에서 물론 그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성매매를 하는 여고생들이 사회적인 약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 영화의 첫 번째 챕터의 제목인 바수밀다는 인도에 살았던 한 창녀라고 하는데요. 네. 이 창부가 함께 잠을 잔 남자들은 모두 절실한 불교 신자가 된다는 전설이 있는 그런 창부입니다. 이 재영은 자신이 성매매에 나서면서 자기를 바수밀다라고 불러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재영과 뭇 남성들의 성매매 과정은 우리 사회에 되게 부도덕한 이면들을 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을 여진이 돈을 돌려주면서 정화시킵니다. 여진이 남자들을 차례차례 찾아다니며 돈을 돌려줄 때마다 남자들이 갑자기 참회하나요? 네, 반성을 하고 참회하고 다시 가족에게 돌아가고 네.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어떤 김기덕스러운 구원의 모습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 영화가 5억 원이라는 저예산과 11일이라고 하는 촬영 기간 내에 완성됐기 때문에 역시 또 김기덕이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로는 과거의 김기덕이 굉장히 그 엽기적이고 또 어떤 구토 유발적인 이미지들로 자신의 이야기들을 들려왔지 않습니까? 네. 뭐 섬 같은데 낚싯바늘 네. 식도에 집어넣고 이런 예. 것들. 이번 영화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네. 이번 영화에는 그 모든 장면 장면들마다 김기덕스럽게 빠지려는 직전에 돌아섭니다. 이것은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부터 시작된 김기덕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김기덕 표라고 한다면 흔히들 날것의 이미지, 그렇죠. 야생성, 그렇죠. 뭐 이런 생생한 그것이 주는 충격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빠졌을 때는 그것을 넘어서는 그 어떤 것이 다른 있어야겠어요? 것이 있다. 그런 것이 네. 이제 김기덕의 어떤 야생성, 야만성 이런 네. 것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본능적인 욕망들 네. 어떤 것에도 제어될 수 없는 것들을 다루고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초기에 조지현 씨가 주인공을 맡았던 야생동물 보호구역인이 악언이 하는 네. 그런데 등장하는 그 숱한 폭력적인 남성성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 아이콘화된 여성들이 구원하는 것이 김기덕의 영화였어요. 네. 이번 영화에서는 전반부가 빠져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 어떤 폭력적인 인간의 본능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응축된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 이번에 공격 대상이고요. 그 공격 대상을 창녀로 구현된 여성들이 그 구원을 하고 있는데 그 이런 것들 그 말하자면 뒷부분의 구원 쪽에 좀 더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이 삶을 하나로 껴안는 조금은 김기덕답지 않은 면모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작인 봄, 여름, 가을, 그리고 봄에서 전체적인 우리의 어떤 그 삶과 삼라만상을 불교적인 관조의 시선으로 쳐다보기 시작하면서 김기덕에게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기덕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최근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대중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줄지 자기도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바로 이런 모든 점들 때문에 김기덕스러운 영화, 김기덕다운 영화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한편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또 한편은요. 네. 이 영화가 그 지나치게 그 완성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데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네. 그 이것은 단순히 어떤 디테일들에 대한 흠집 잡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녹음이 안 된 장면, 동시 녹음이 안 된 장면, 그래서 대사가 안 들리는 장면이 버젓이 오케이 컷으로 붙어 있다거나 뭐 이런 네.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누군가 말할 수 말씀하실 수 있죠.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특집을 잡느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영화에서는 그런 디테일한 완성도들이 영화 전체의 테마와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음을 김기덕 감독이 알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그 어떤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부와 잠을 자고 갑자기 참회하는 남성들 또 난데없이 등장하는 여러 철학적인 대사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굉장히 그 동화적이고 전설적이고 상징적으로 표현된 이야기들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김기덕 감독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는 알겠는데 그런 것들이 관객들에게 소통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자기만의 아집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디테일한 완성도를 채움에 있어서도 그것을 채우느냐 채우지 못하느냐는 어떤 단순한 어떤 하나의 그 부분이 아니라 과연 그가 자기만의 어떤 고집스럽게 쌓은 성 안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관객에게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창구로 변화시킬 의지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 영화는 굉장히 조금은 낯설고 쉽게 이해하기 힘들고 또 그 정서적인 부분에 다가가기 어려운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이 안 좋게 본 분들의 입장이죠. 네. 자, 개봉하는 영화 사마리아 역시 뜨거운 감자라고 소개한 만큼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 관객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그 양 극으로 갈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여튼 오늘 예고편보다 재미있을까 필름 2.0의 편집장 이지은 기자께서 빅피쉬와 사마리아 소개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영화 사마리아의 테마입니다. 여기 있는 영화 산책 FM 영화 음악. O seu olhar brilha no meu, seu riso ri na minha boca, seu grito que me torna rouca, meu coração bate no seu. Quand il me prend dans ses bras, il me parle tout bas, je vois la vie en rose. Des mots de tous les jours, et ça me fait quelque chose. Il est entré dans mon cœur, une part de bonheur, dont je connais la cause. C'est lui pour moi, pas pour lui dans la vie. Il me l'a dit, l'a juré pour la vie. Je sens en moi mon cœur qui bat. E nossas noites só assim. A vida volta e a dor passa. O seu calor que me abraça. E esse amor que não tem fim. Quand il me prend dans ses bras. Il me parle tout bas, je vois la vie en rose. Il me dit des mots d'amour, des mots de tous les jours, et ça me fait quelque chose. Il est entré dans mon cœur, une part de bonheur, dont je connais la cause. Tu me l'as dit, l'as juré pour la vie. Mais dès que je t'aperçois, alors je sens en moi mon cœur qui bat. 네, 이번 주에 개봉하는 또 한편의 영화죠. 프랑스 영화 Love Me If You Dare. 그 소년 소녀, 어린 시절부터 사랑을 키워온 이 수는 소녀가 나이 들 때까지 뭔가 사랑의 내기를 하는 마치 게임 같기도 한 그런 사랑 이야기가 펼쳐지는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Love Me If You Dare 중에서 트리오 에스페란사의 Love Me Who's 들어갔어요. 자, 이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프랑스와 라틴권의 음악들만 주로 듣게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들려드릴 곡도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개봉했나요? 8명의 여인들. 충북 청주의 종민씨가 참 인상 깊은 장면, 인상 깊은 노래라고 하시면서 신청하신 곡 들려드릴게요. 영화 속에서 이사벨 루이베르, 오기스티네가 두 손을 움직이면서 노래하는 장면, 손동작 하나하나가 감정이 배어나오면서 정말 인상적이었다고 하셨죠? 그가 부른 노래, 메사지 퍼스네, 퍼스네 들려드릴게요. Téléphone, il y a votre voix, et il y a les mots que je ne dirai pas. Tous ces mots qui font peur quand ils ne font pas rire, qui sont dans trop de films, de chansons et de livres. Je voudrais vous les dire, et je voudrais les vivre. Je ne le ferai pas. Je veux, je ne peux pas. Seule à crever, et je sais où vous êtes. J'arrive, attendez-moi, nous allons nous connaître. Préparez votre temps pour vous, j'ai tout le mien. Je voudrais arriver, je reste, je me déteste. Je n'arriverai pas, je veux, je ne peux pas. devrais vous parler. Je devrais arriver. Ou je devrais dormir. J'ai peur que tu sois sourd. J'ai peur que tu sois lâche. J'ai peur d'être indiscrète. Je ne peux pas vous dire que je t'aime, peut-être. Mais si tu crois un jour que tu m'aimes, ne crois pas que tes souvenirs me gênent. Et cours, cours jusqu'à perdre haleine. Viens me retrouver. Si tu crois un jour que tu m'aimes, et si ce jour-là tu as de la peine à trouver où tous ces chemins te mènent, viens me retrouver. Si le dégoût de la vie vient en toi, si la paresse de la vie mais si tu crois un jour que tu m'aimes, ne le considère pas comme un problème, mais cours, oui, cours jusqu'à perdre haleine, viens me retrouver. Si tu crois un jour que tu m'aimes, n'attends pas un jour, pas une semaine, car tu ne sais pas où la vie t'amène, viens me retrouver. Si le dégoût de la vie vient en toi, si la paresse de la vie s'installe en toi, pense à moi, pense à moi. Le fait tic-tac tic-tic, les oiseaux du lac pic-pac pic-pic, glou glou glou font tous les dindons, et la jolie cloche ding-ding-dong. Mais boum, quand notre cœur fait boum, tout avec lui dit boum, et c'est l'amour qui s'éveille. Boum, il chante Loving Bloom, au rythme de ce boum qui redit boum à l'oreille. Tout a changé depuis hier et la rue a des yeux qui regardent aux fenêtres. Y a du lilas et y a des mains tendues sur la mer, le soleil va paraître. Boum, l'astre du jour fait boum, tout avec lui dit boum, quand notre cœur fait boum boum. Le vent dans les bois fait ouh, la biche aux abois fait mè, la vaisselle cassée fait fric fric frac, et les pieds mouillés font flic flic flac. Mais boum, quand notre cœur fait boum, tout avec lui dit boum, l'oiseau dit boum, c'est l'orage. Brrr, boum, l'éclair qui lui fait boum, et le bon Dieu dit boum, dans son fauteuil de nuage. Car mon amour est plus vif que l'éclair, plus léger qu'un oiseau, qu'une abeille. Et s'il fait boum, s'il se met en colère, il entraîne avec lui des merveilles. Boum, le monde entier fait boum, tout avec lui dit boum, quand notre cœur fait boum boum. Boum. aiguille dit boum, quand notre cœur fait boum boum boum. Ça n'attend que boum boum, ça fait toujours boum boum boum boum. 사랑할 때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에서 듣고서는 깜짝 놀랐다고 하셨죠? 김형민 씨. 두 사람, 다이앤 키튼과 잭 니콜슨 아저씨가 처음으로 함께 한 침대에서 긴 시간의 숙면을 취하고 나서 일어났었을 때 그때 들렸던 음악. 바로 토토의 천국에 나왔던 그 음악이더군요. 반가웠습니다. 자, 그 음악 어떤 음악인지 알고 싶다고 하셨죠? 붐이라는 곡이에요. 지금 들으신 샤를르 트레네가 노래했고요. 토토의 천국에서는 토토 생일에 가족들이 모두 합창하던 그 곡이었고 사랑할 때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에서는 두 사람이 일어났을 때 들려왔던 바로 그 음악이었습니다. 잘 들으셨어요?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의 이영심씨 신청곡, 또 장재나씨도 언젠가 아이의 눈망울을 잊을 수 없는 영화 시간 되실 때 들려주세요 하면서 신청하신 곡, 까르로 사우나 감독의 까마귀 기르기 중에서 포르키테바스 당신이 떠난다면 들려드릴게요. ¡Gracias! is there but cannot touch me. I'm a bird without feathers. Yeah. Ooh. And ugly whispery bird seems like today's out of place. Never can put my feet on the ground. I feel strange, my monster's out for everyone to see. My cards run steel for everyone to stand. 지금까지 음악만 들으면 왠지 죽은 듯한 느낌이 들지만 라디오를 들으면 이 시간에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 기분이 한결 나아집니다 하면서 경북 경주의 이선희 씨 신청하신 곡이에요. 선희 씨 이름도 듣고 신청한 노래도 듣고 하니까 너무 좋죠. 영화 ING에서 영화 속의 미나가 헤드폰으로 즐겨 듣던 바로 그 곡 You and Me Blue의 Bird였습니다. 청취자 박재천 씨도 예전에 신청하신 곡이었어요. 참 이 시간에 깨어있는 것도 힘든데 어떤 분은 저희 방송을 다 녹음을 해서 게시판에 올려주시기도 해요. 너무 고맙습니다. 경기 안산의 민연홍 씨. 많은 청취자분들이 그 올려주신 파일을 나중에 또 들으셔서 또 사연들을 올려주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여러분 모두 함께 듣고 싶은 곡이에요. 빵을 좋아하는 빵순이 입장에서는 빵집 얘기만 나와도 저는 되게 행복해지는데 준호명 베이커리에서 빵집에 피어나는 행복 파트 2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